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런 기분이야,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먼저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굳이 뭐 그런 걸 내 기분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었든 다른 사람들이 좀 알게 되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처럼 다른 사람의 소식과 일에 관심이 참 많았을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다른 사람 일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고요, 또 내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첫 찬양 함께합니다. 심화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쓰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런데도 오늘도 나를 더 알길 원하셔서 우리들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저도 이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찾아보니까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빨리 내 마음에 가득 모셔가지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더라고요.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5주 동안 함께 하셨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뭐 저희 행저질라뿐만 아니라 이제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오늘까지만 이제 서머 스페셜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정규 코너들로 찾아뵙게 될 텐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열려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고요. 또 받은 은혜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님 카톡으로 찬양과 함께 두 눈을 콕 감고 주님을 묵상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셨는데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편곡곡 전해드리고요. 디사이플스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까지 함께하시고 광고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아버지 치유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산시 복음화대 성회가 8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빛나교회에서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대성회는 8월 21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2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고훈 목사님,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김장환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하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은혜와 위로, 회복이 함께할 이번 대성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502-9490번, 지역번호 031-502-9490번 빛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썸머 썸머 썸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썸머 스페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문자로 또 인터넷 사연으로 많은 분들 신청하고 계세요. 아버지 뭐 세미나도 신청하고 계시지만 듣고 싶으신 찬양, 아 썸머 스페셜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데 아직 내가 신청한 곡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남겨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이라서 다섯 분 선정해서 비마스 수분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반죽에서 헬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육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리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대양 육대주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시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네 감사하고요. 5주 동안 서머 스페셜 참 좋았어요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3600님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딱 신청하고 싶었는데 나와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하셨고요. 장염이라 방콕하고 있습니다. 3747님 처음 참여해주셨는데요. 아, 써머 스페셜이 있어서 힘이 되셨대요. 전남 합천에 있는 성태교회 선교 갔다 와서 지금 장염을 얻게 됐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하셨는데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오늘 초이스는요, 한 곡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오늘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곡은 한 곡만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왜냐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이 찬양을 주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라는 그런 책망, 채찍질과 함께 이 찬양을 꼭 듣게 하시거든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거예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듣고 싶으신 찬양도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강연희의 음성으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냐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이토록 못나고 약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그냥 그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보다 더 큰 거창한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퇴근 중에 아내와 듣고 싶다고 0111님 김광수 안수집사님이신데요. 항해자 신청하셨고 오늘 항해자 신청하신 분 참 많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여호와여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잖아요. 예. 자, 이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0446 성도님께서 아, 주님을 떠나 있는 남편이 꼭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신청한다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신청하셨거든요. 그리고 0341 성도님이랑 우리 4419 성도님은 이렇게 이런 아, 주 음성 외에 대한 찬송을 신청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이번 서머 스페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듣고 싶다고 나를 향해 어떤 뜻이 있으신지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리겠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옹기장의 아카펠라 주음성 매니입니다. 예수가 예수 앞에 오. 찬송에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고3 딸을 위해서 우리 3359 아버님이신데요. 신청해 주셨어요. 김옥토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 호산나 성가대 대장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찬양 나누고 싶다고 0078님도 신청하셨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한 번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간구를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말씀님 오늘 하루 넘어지셨다고 하셨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지요? 자, 소리의 찬양 이어집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만날게요. 시청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그동안 5주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또 드릴 수 있어서 참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너를 위해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5주 만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게스트들도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찬양입니다. 소양 부흥한국의 마라나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수분크림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총 이렇게 5분 선정했고요. 또 홍삼 선물 좀 드리고 싶은 우리 고삼 아버님 계셨어요. 3359님 홍삼정 선물 드릴 테니까 선물 받을 주소 성함 문자 보내주시고 또 수분크림 받으실 분 3747님 엄진수님 박동훈님 0403님 8700님 3747 엄진수님 그리고 박동훈님 0403님 0403님이에요. 그리고 8700님까지 5분 지금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남겨주셔야지만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또 맞이하면 되겠죠. 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십시오.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린 땅 끝에서 주의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 영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야.